김일성 주석 회고 에티오피아 위원회가 13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회고 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를 회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 모임, 토론회, 사진 전시회 등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